HUBS. HubSpot. 운동부족 아기사자들을 위한 운동 백과사전. 지금은 HubSpot 시간입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나 개강이 있는 3월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새해에 세웠던 목표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3월 개강에 치여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저희 올해 목표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무조건 건강입니다. 저처럼 2023년도의 목표를 건강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로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도 그중 절반은 이미 운동을 포기하셨겠죠? 특히 지난 겨울은 유난히 다 추웠어서 운동을 하러 밖으로 외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러 나가야지, 나가야지 말로만 하고 실제로 운동을 하러 외출한 적은 손에 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요. 아직 올해가 10개월이나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니 조금 겁나기도 하고 어떤 운동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HubSpot가 매주 새로운 운동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에 HubSpot가 여러분의 운동과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죠. 노래 한 곡 들으시고 HubSpot 첫 번째 시간 바로 함께해요. Ready, go! 도겸의 Go. 터질 듯 두근대 내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너에게 보여줄게. Run, get set, and go, get it,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지쳐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저 finishing line.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시 일어나. Ready, get set, and go, get it,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운동은 요즘 가장 핫한 운동, 농구입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개봉 이후 농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 같아요. 영화 슬램덩크의 흥행 전에도 농구는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해본 친숙한 운동이기 때문에 다들 농구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록 체육 시간에 항상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농구가 5대5 게임이라는 것을 얼마 전 슬램덩크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저처럼 농구의 농자도 모르는 농구 바보들을 위해 농구 규칙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함께 알아볼 농구 규칙은 바로 인원수 규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구는 5대5 경기를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규칙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농구가 처음에는 인원수 제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농구가 처음 시작된 초창기에는 농구 경기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100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농구 경기를 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엄청 북적북적했을 것 같죠? 그렇게나 많은 선수가 함께 뛴다면 저는 같은 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기를 뛸 것 같아요. 농구의 규칙에 5대5라는 인원 제한이 생겨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인원수 제한 덕분에 부상의 위험은 줄고 경기를 보는 시청자도 더 쉽게 경기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농구라는 스포츠가 생긴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생긴 이 인원수 제한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각 팀당 5명씩 딱 10명만 모으면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점심 식사 다 하시고 동기들 모아서 농구 한판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레드벨벳의 파워 업! 이번엔 농구 규칙 말고 농구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 하면 허훈 선수와 허웅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실력뿐만 아니라 훈훈한 외모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잘생긴 외모에 가려진 농구 실력은 엄청나답니다. 형인 허웅 선수와 동생인 허훈 선수 둘 다 우리나라 농구 국가대표로 활동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랍니다. 지금도 두 선수 모두 아버지인 농구계의 전설 허드 선수님처럼 각자의 팀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월한 운동 유전자를 가진 가족을 보면 가끔씩은 역시 운동은 타고나야 하는 재능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잘하는 건 재능이더라도 즐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인피니트 성종님의 난 키는 별로 크진 않지만 농구를 포기하진 않을 거야. 그 정도로 포기를 먼저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도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 라는 인터넷 밈도 있잖아요. 저도 이 말처럼 웃으면서 즐겁게 즐기도록 하려고요. 여러분도 못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웃으면서 같이 운동해요. 또 누가 아나요? 못하던 운동을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될지. 테일의 스타라이트. 난 지금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있어. 저 멀리 보이는 네가 가장 빛나. 넌 마치 별빛과도 같은 걸. 조금만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넌 사라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가끔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널 누르고 있을 때면 그럴 때 내 앞에 던져놓고 가도 돼. 울지 마. 괜찮아. 언제나 난 네 옆에 있어. 농구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 그런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걱정이시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강도 했으니 강의도 들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또 대외활동도 해야 하고 다들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쁜 여러분들도 농구를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으니까요. 그 꿀팁은 바로 교양농구 강의랍니다. 우리 학교 교양운동 과목들은 운동도 하면서 학점도 채울 수 있는 꿀강인 걸로 유명하죠. 게다가 교양농구 강의는 PF 과목이어서 혹여나 농구를 못하시는 분들도 학점 망칠 걱정 없이 수강하실 수 있답니다. 이거는 저희 라디오 듣는 분들에게 몰래 알려드리는 정보인데요. 제가 아까 슬쩍 수강 편람을 보니까 아직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한두 자리 정도가 자리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5시에 있을 수강 정정 기간에 한번 잡아보시는 것 어떠세요? 강의 들으면서 학점도 채우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강의잖아요. 아,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수강 신청하기 엄청 어려우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엠플라잉의 선셋. 해질녘 저녁 노을 넘어 구름 밤 너랑 함께 하기 아주 좋은 날. 이열 구름 볼 큰 하늘에 담겨 여기 풍경과 녹아 아주 좋은 날. 그대 성미로지 그리 아름단가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죠. 깊은 밤하늘에 그대와 함께 yeah. 마음이 예수제비 뜰까요. 그대 나를 잊을 때 어떤 맘일지 난 참 궁금해. 널 담은 내 눈은 참 넉살죠. 걔 그대로 있어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입술 향해서 입수 내 손을 잡고 가고 뒤든 내 맘은 여동치고 있는 템포.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건가요. 해질녘 바다 파도 넘어 summer ride 수평선이 해를 잡아먹는 밤. 이열 구름 볼 큰 하늘에 담겨 여기 풍경과 녹아 아주 좋은 날. 그대 성미너지 그리 아름단가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죠. 깊은 밤하늘에 그대와 함께 yeah. 마음이 예수제비 뜰까요. 그대 나를 잊을 때 어떤 맘일지 난 참 궁금해. 널 담은 내 눈은 참 넉살죠. 걔 그대로 있어줄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입술 향해서 입수 내 손을 잡고 가고 뒤든 내 맘은 여동치고 있는 템포.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건가요. Most Valuable Program MVP. MVP, Most Valuable Player의 약자로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 선수를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헙스포츠 코너 MVP는 조금 다르답니다. 헙스포츠의 MVP는 Most Valuable Program의 약자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소개해주는 코너거든요. 그럼 바로 오늘의 추천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추천작은 바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의 영화 리바운드입니다. 영화 리바운드는 최학채 고등학교 농구부가 농구부에서 이뤄낸 기적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오랜만에 본업으로 복귀하는 장항준 감독의 작품이라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또한 영화보다는 드라마 장르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셨던 김은희 작가님께서도 오랜만에 영화 작품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특히 김은희 작가님께서 평소에 집필하시던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라 좀 더 기대가 돼요. 또한 작가님과 감독님뿐만 아니라 안재홍 배우, 이신영 배우, 정진훈 배우 등 캐스팅도 탄탄한 영화이니 4월에 개봉한다고 하니 개봉 후에 꼭 영화관 가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에 달려가서 바로 볼 거랍니다. 유의 90s Love. 시간의 의미 오랜 집빛 압구정을 걸어 너도 느낀다면 come and find me 이 세계는 또 움직이고 있어 꺼내봐 it's fun 여기 너와 나 This is how we do it 다 여기에 What you waiting for What you waiting for 새로운 낭만을 불렀네 이건 우리만의 무대 Don't this is 긴장하게 모는 점점 길을 쓰고 다닌 street 이젠 그냥 classic Uploaded 주머니는 헐렁했지 I showed it 자 찍어 cheese 필름 속에 친구들은 make be You know that Let's go mob 너의 움직임이 그대로 여기로 yeah Fresh off 다시 뜨거워진 new decade 내 친구 같은 friends 보면 밤새 여전만 우린 같은 평행선 위에 들어봐 DJ drops 느낌 느낄 수밖에 Feel the way, feel the way 이 밤은 짧기에 So let me see you do your thing 간적 없는 공간의 의미 서로의 존재에 느낀 90s love 이미 거쳐가면 come and find me 광야를 넘어 더욱 가까이 와 꺼내봐 it's fun 여기 너와 나 Put it down like that 90s how we do it 다 여기에 What you waiting for What you waiting for 새로운 낭만을 불렀네 스포츠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운동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사실 저는 운동보다는 집을 사랑하는 집순이었는데요. 집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항상 누워있기만 하고 몸에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말랑말랑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올해 초에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후부터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귀찮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운동이 막 막상 시작해보니 희열과 큰 뿌듯함을 주더라고요. 건강은 당연히 덤으로 얻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질병을 얻기 전 운동에 빨리 취미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한번 망가진 몸은 되돌리기 쉽지 않으니까요. 한양인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고 늘름한 사자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헙스포츠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UBS